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 동안 어떤 색을 칠할 수가 있을까. 파란 하늘처럼 하얀 초생달처럼 항상 그렇게 있는 것처럼 살 수 있을까. 이기적인 삶